그냥 산채로 붙잡지도 못하고 그냥 산채로 당신은 노을 속에 멀어만 가니 사랑이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네. 가던 발길 돌려주세요. 뒤돌아서 나를 보세요. 가지 마세요, 가지 마세요.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. 어쩔 줄 몰라, 어쩔 줄 몰라. 나만 혼자 들녘길에 울고 섰으니 사랑이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네. 가던 발길 돌려주세요. 뒤돌아서 나를 보세요. 가지 마세요, 가지 마세요.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. 아, 노을 지는 들녘길에서 어쩔 줄 몰라, 어쩔 줄 몰라.